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같은 분 없네 주 은혜의 손길 안에 네,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신 그 주님을 인식하고 반응하며 그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며 그 기쁨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더욱 크고 깊게 하여져서 그 감사가 예배 가운데 더욱 크고 깊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삶 속에서 그 감사가 지속되어져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영원을 살리고 세우며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며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주신 비전을 믿음으로 취하고 승리하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에 대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역사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가 더욱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감사와 감격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표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 공동체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아버지 집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깊으시고 더욱더 높이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의 사랑이 더 크고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깊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기쁨에 아버지 하나님 또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고 다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 변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 나를 이끄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 항상 선하신 주님.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감사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날마다 인식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 형식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 날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게 하소서.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나의 중심에 들리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 놓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주님께 감사하리라. 사랑이 많고 좋으신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구원의 계획을 영적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감사거리입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우리 입술에서 더 크고 깊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감사가 울려 퍼져서 삶의 예배를 드려서 이 땅에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며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보네. 감사의 눈으로 주 바라보네.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보네. 감사의 눈으로 주 바라보네. 믿음의 눈으로 주 바라보네. 감사. 주 바라봅니다. 상금 예수 새깁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시오. 일본 땅 위에 일어나게 하소서. 일본 땅 위에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기름이, 평안의 기름이, 평안의 영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주 위에 기도하는 자들 위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으소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그 성령의 빛과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주님의 증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곳에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뱉어지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오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있을 재직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라카미 야스야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것인데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선포하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마다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서 오직 아멘 아멘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적용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생명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주의 택한 영혼들을 나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일창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 성전의 임재에 계시는 줄 믿나이다. 우리가 재직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3일간의 재직 세미나 동안에 이곳에 계신 오직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때부터 시작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리로 증인이 된 것처럼 이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을 갖고 이곳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비할 자들을 찾아서 함께 같이 나와서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서 그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무라카미 야스야키 목사님의 우리가 충고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올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세우고 살리는 힘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행하신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주의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우리 너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당신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 네가 자라나고 더 자라나서 신부로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해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 앞서서 행하실 주를 신뢰 믿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월드비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월드비전 공동체에 섞여있는 타주와 일본, 중국, 카타르, 말리시아에서 지금 이곳에 들여지는 세카이나와 브라이드워시 그리고 금요체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한마음으로 외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일청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월드비전 공동체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곳에 있는 한 기둥기둥마다 주님께서 직접 세워가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파주의 기둥을 세우시고 더 나아가 일본과 중국과 카타르와 말레이시아에 성령의 기둥을 세우셔서 우리가 연합하는 자로 협력하는 자로 함께 네트워크 되어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힘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곳 한 곳에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오 함께 연합해서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 한 분 성령에 연합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함께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전해지는 성령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저곳의 통역자들에게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합된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되게 하나님이여 예수와 연합된 우리를 사용하소서. 되어져 있는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봅니다. 예수와 하나 된 우리를 사용하소서. 예물 예배되게 예수와 연합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 된 우리 사용하소서. 예배 예수와 연합된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와 하나 된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 안에 연합된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 안에 연합된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 안에 연합된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사용하소서. 예수 안에 연합된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 안에 하나 된 우리 사용하소서. 못하도록 예수와는 연합된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의 뜻 이루어지도록 예수와 나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예수와는 연합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이루어지게 예수 안에 하나된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예수와 연합된 우리 사용하소서. 하늘의 뜻 이루어지도록 예수와 하나된 우리 사용하소서. 주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의 기도가 땅끝까지 바라보며 드려지게 하시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전쟁과 IS의 계속되는 테러로 700만 명의 난민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국과 강대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얽혀서 혼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소망을 주께만 두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며, 그러므로 인한 구원의 기쁨과 천국 소망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교회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서 IS가 악에서 돌이키는 계획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리아 교회들로 하여금 예배드리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일청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땅끝에 있는 시리아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저들이 IS에 계속되는 테러로 인해서 7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주변 국가들은, 강대국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해관계가 얽혀서 제대로 한 목소리 한 방향을 내지 못하고 저들이 고통받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작 저들의 고통은 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합니다. 이런 연약하고 힘없는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저들이 시선을 두지 않게 하시고 소망 되시고 구원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죽음을 두려움을 또 막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는 교회들을 통해서 복음이 IS에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이 사단에게 눌려 있어서 사단의 포로 되어서 악한 일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또한 시리아 안에 있는 그 교회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 드리는 그 기도가 그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때까지 믿음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은혜를 볼 수 있게 하소서. 자비와 능력을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의 손을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능력을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능력을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능력을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능력을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능력을 베푸소서. 시련한 민들 위해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능력을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능력을 베푸소서. 무슬림들 위해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의 능력을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능력을 베푸소서. 시련한 민들 위해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능력을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무슬림들 위해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시리아 위에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무슬림들 위해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쉽게 돌이키게 하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구원의 손을 베푸소서. 자비와 긍휼 베푸소서. 주위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금양도의 연기로 올려져서 그 보좌에 금대접에 쌓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한 재직 세미나와 월드비전 공동체와 시리아를 위한 우리의 마음이 여기서 이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도 지속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저곳 우리가 한 기도 위에 능력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기 있어서 모든 죄악 회개 하오니 자비와 긍휼이 땅에 부소서. 주님이 땅 극진히 사랑하시니 주의 백성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죄악 회개 하오니 자비와 긍휼이 땅에 부소서. 주 언약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소서. 주의 인자심이 이 땅에 영원하리라. 은혜의 문 여소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으소서. 모든 죄악 회개 하오니 자비와 긍휼이 땅에 부으소서. 주 언약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소서. 소서 주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진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열반 땅에 모두 어두워져가는 모든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빛 되신 주님만 드러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독한 곳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모두 다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날에 모두 다 쫓겨지게 떠나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고 이 모든 열방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마음에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모든 죄악이 나의 죄이며 고백하는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그 마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통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마소서. 지혜왕의 시영을 부으셔서 이 땅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손기름에 불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의 문 가운데 이 모든 땅의 온 열방들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온 열방 위에 기도하는 직무 기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마지막 때 난리 난리 소문 가운데 오직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도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다스리시옵소서.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 자비의 왕, 긍휼의 왕이신 예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흘리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바라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비의 왕 예수 보혈로 덮으소서 보혈로 덮으소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보혈로 덮으소서 주의 손을 보라 주시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속히 오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니 아멘 주의 성령과 신부대 교회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의 성령 주의 성령 내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신부인 나는 기다리니 주의 성령 주의 성령 오셔서 주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며 날마다 신부인 나는 기다리니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온전히 영광 받으실 그 한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사랑스러운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존귀하신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들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은혜의 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나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날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삶에서의 생활이 이 삶 속에서의 예배가 전국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연습임을 고백합니다. 전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시고 이 자리에 우리의 살아계신 그 주님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100% 모든 것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인식하며 주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에 깊이 빠지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자들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벽의 파수꾼들이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갔을 때 오직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 모두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홀로 영광 받으실 그리고 존귀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모든 고백들을 받으신 합당하신 그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